나를 보고 있는 걸 한 발 멈춘 두 발 그렇게 망설이는 걸 혹시 그대 알고 있나요 우리 너무 달라 어쩌려고 날 사랑하나요 자신이 없어 무너지는 게 겁이 나 내일 또 내일 지금처럼만 그대 바보처럼 그저 사랑할 수 있나요 자꾸 잊어보려고 외면하고 떠나도 나조차도 숨기지 못해 늘 그렇게만 처음 같지 않아도 가만히 머물러줘요 자신이 없어 지금처럼